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자 그들은 그들의 발에 먼지를 털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전력하기로 말하면서 여러 지역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아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받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은 특권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그 특권에 해당되는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일의 대적자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원래는 주님 사역의 대적자의 수장 노릇을 하다가 완전히 주님께 항복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책임을 감당하게 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누구보다도 그 일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원래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주님 앞에 나와 항복하고 순복할 때 그는 오히려 주님께 사용되는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될 때에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치게 만드는 것은 어떤 것들이십니까? 또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을 닫은 사람들,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 순종치 아니하였다고 하는 표현은 듣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하는 뜻입니다. 마음에 결심을 했는데 듣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들리고 그리고 들리지 않는 것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완악하게 마음을 닫는 순간 우리는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이 그냥 귀등에 들리는 소리들로 변하게 됩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감행하게 되고 반대하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저나 여러분이 모두 똑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닫을 때에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것을 가장 우리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성경은 강팍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딱딱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을 읽어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딱한 마음, 딱딱하게 굳어져서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수 없는 마음, 이미 경직된 마음, 이미 굳어진 마음, 굳은 마음이 되는 순간 우리들은 무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기의 고집을 위한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무시무시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별것입니까? 사단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천사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천사 중에서도 권능이 있었던 천사였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는 그는 천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단이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을 닫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기 시작할 때 그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접촉되는 모든 것들에게 선동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장 2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방인들의 마음까지 선동하였고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선동하였다고 하는 단어는 휘저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물에 뭐가 이렇게 가라앉아 있으면 가만히 놔두면 물하고 이 밑에 있는 앙금이 구분됩니다. 왜 우리 마음이 그런 것 같잖아요. 어떨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올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막 들끓어 오르던 것들이 잘 가라앉아서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지만 굉장히 맑은 가운데 평온함 가운데 우리가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것이 막 휘젓기 시작합니다. 확 휘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이 맑은 물인지 더러운 찌꺼기인지가 모두 다 뒤섞이게 됩니다. 내 속에 숨겨져 있던 분노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내 속에 숨겨져 있던 그 악감정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선동한다고 하는 말은 평안한 마음을, 사실은 아무런 적대감도 없었던 사람의 그 마음을 확 휘저어놓는 것을 가리킵니다. 악감을 품게 하였다고 하는 이 카코라고 하는 단어는 맛을 쓰게 한다, 쓰라리게 한다, 노를 격동한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쓰라리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쓰라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입니다. 잠언 15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화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일으킨다. 영어 성경에는 이 뒷부분을 But the harsh word stirs up anger. 그 harsh한 말이, 그 아주 모진 말이 우리의 노를 다시 휘저어 놓는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휘저어 놓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쓰라리게 하는 그런 말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쓴물을 단물로도 바꿀 수 있고 단물을 쓴물로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말이요, 우리의 영향력인 것 같습니다. 굳은 마음은 굳은 말을 뱉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평온한 곳에서도 분쟁을 일으키며 사람들의 화를 더욱 부추기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먼저 주님의 복음에 접했으나 순종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의 저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드래그 다운하게 됩니다. 여기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오래 있어라고 하는 이 말은 시간을 허비하였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굳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가장 어려운 곳입니다.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가장 쉬운 곳입니다. 그저 말씀을 읽기만 해도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듣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여도 거기서 결과는 일어나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아무리 들여도 거기서 열매가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지치게 됩니다. 저는 아마 사춘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그런 심정을 가장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특별히 10학년부터 11학년 사이에 우리 청소년들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이 친구들은 듣지 않기로 작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에다 뭘 꽂고 다니잖아요, 이 아이들이. 아주 작정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면 아이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데요. 우리가 그토록 아이들이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다 잘 되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뭐 일찍 일어나라, 방 치워라, 공부 열심히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아이들의 귀에는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굳은 마음이죠, 굳은 마음.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 지치고 낙망하고 낙심하고 피곤합니다. 아무리 쏟아부어도 그것을 다 컨슈밍하여도, 그것을 다 소진하여도 변하지 않는 우리 자녀들, 야,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치 바로 앞에 선 모세와 같을 것입니다.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진이 빠질 때까지 소득이 없는 싸움을 하는 것 같은 바로 이때에 두 사도가 오래 여기 머물러 있었습니다. 진을 뺐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싶게끔 만들 바로 그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아주 힘있게 쓰여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진 빠지게 하는 그 사건 다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라고 하는 이 짧은 두 단어입니다. 여기 주를 힘입어라고 하는 저는 우리말 번역이 좋습니다. 힘입는다는 말, 입는다는 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힘입다를 한글 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떤 힘의 도움을 받는다, 어떤 힘을 빌리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입다라고 하는 말은 몸에 옷을 두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아무리 옷이 멋있어서 손에 들고 있으면 입은 것이 아닙니다. 입으려면 몸에다 둘러야 됩니다. 끼어 입어야 됩니다. 나를 두르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소진하고 우리를 사방에서 우겨싸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두르고 계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훗날 이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그가 고린도후서에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는 이 표현은 곤란을 받게 되다, 돈에 쪼들리게 되다, 꽉 압박감을 느끼게 되다, 아주 좁은 공간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치고 압박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그리고 이 시대의 경제적인 상황과 우리에게 들려오는 뉴스들이 우리의 마음을 스트레스 주고 있습니다.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심한 압박감 가운데 인생을 유지하고 끌어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그것이 선교지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이든 한국 땅이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압박감 가운데서 지치고 낙심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큰 것을 옷 입으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우리들, 모든 방면에서 트러블이 생기는 우리들, 그것들 가운데서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흔들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주변을 휘저어도 우리는 휩쓸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시는 주님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주를 힘입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헬라어 뜻은 on the Lord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님 위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었지만 주님 위에 있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주님을 힘입는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힘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에 있습니다. 아무리 휘저어도 주님은 반석이 되시며 아무리 포위해도 주님은 요새가 되시고 아무리 수렁에 빠뜨려도 주님은 우리를 건지시며 아무리 퍼부어도 주님은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아무리 강한 칼로 겨누어도 주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 위에 서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담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처럼 위축되게 만드는 이 세상에 세파 속에서도 우리들은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담대히 말하였다는 것은 위축되지 않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 있게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확신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전혀 열매가 없는 것 같은 상황이 계속되지만, 계속 소진되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있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속에 여전히 있지만, 변할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확신하며 주님께서 우리 입에 넣어주신 대로 말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확신 있게 말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시대 가운데 열심히 사역하도 결과가 없는 것 같은 그때에 우리는 주님 위에서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담대함은 주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으로 비롯되며 우리가 무엇을 잘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이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루어 가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 그것이 우리를 확고한 안정감 가운데 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결과를 담보로 하지 않습니다. 이루어질 만한 일에 대해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 속에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일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증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을 계속 읽어보면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셨다.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친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그리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은 때에 실상 주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살아 움직이시는 말씀을 표적과 기사로 함께 전하고 계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바로 앞에 나갔던 모세나 바로 이 유대인들 앞에 있었던 사도 바울 두 사람 모두 다 주님께서 이 진 빠지는 프로세싱 가운데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를 기억해 보시면 열 가지 재앙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굳은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이런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으나 원수들의 세력은 끝까지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도망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6절에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아 및 그 근방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도망치게 하십니다. 주님 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도망도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뒷걸음질 친 것 같으나 그 현장에서 도망친 것 같으나 주님께 순종하였다면 그 도망이 도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증하여 보여주는 것이 7절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도망이 도망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주님 위에서 도망친 것은 결과적으로 복음의 확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박해하면 또 움직이게 되고 유대인들이 또 박해하면 또 움직이게 되고 하는 그 여정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전도 여행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푸시하고 우리를 옥죄는 사단의 전략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순례의 여행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위에 서시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